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 속엔 내가 보이지 않아.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. 드라마를 볼 때면 너의 눈에 눈물이 흘러.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. 우리가 왜 이래. 서로가 다른 곳을 보잖아.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를 거야. 이제는 함께 있을 때조차 추운 느낌이 없어. 언제쯤 나를 보는 눈빛도 사랑일까. 밝게 긴 공원에 너와 함께 눕고 싶어. 다른 여자를 보면서 난 이런 생각이 들어. 저런 여자를 만나는 남잔 정말 좋을 거야. 10년이 지나면 너와 난 어떤 모습 보일까. 가끔씩 너의 목소리조차 모르겠어. 이제는 함께 있을 때조차 모르잖아.